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찾으셔서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종됨을 늘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종됨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하나님 주목받게 되는 모든 일로부터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비껴가지 않고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종의 신분을 유지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말이죠. 가장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종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목사나 혹은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드렸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이성적으로만 깨달았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거나, 그래서 그런 종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시거나 하는 일은 조금 잘 안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목사인 저에게 많은 것을 물어오시고, 물론 제가 교사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물어오시는 것은 좋습니다.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묻기만 하는 것으로 그쳐버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은가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요. 제가 우리 작은 자교회에 어떤 구심점이 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또 어찌 보면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으니 미리 하느님께서 주신 꼴, 그 중에서 독초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양이 먹을 풀 가운데서. 근데 이제 꼴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꼴을 잘 먹이는 일, 그 일을 제가 해야 하니까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일이 저에게 주어졌으니까 저를 주목하시고 제가 또 구심점이나 또 중심 역할을 하는 듯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모든 날이 주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여러분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나의 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날이 주님께서 만드신 날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주님께서 만드시긴 했지만,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거든요. 만드시고, 시공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 다스리며 살수 있도록, 그것을 운영해 나가며 살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날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다만 주님의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관념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관념적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할 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어떤, 그 하늘의 비밀의 말들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고 끝나면 이해가 채 되지 않은 채, 즉,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깨달음이, 잊지 않은 채로 그런 하늘의 비밀의 말씀들을 귀로 듣기만 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실천적인 말씀이 되지 못해요. 즉,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하게 하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나는 그러한 역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와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가 어떻게 돼요? 물리적 결합을 할수 있습니까? 화학적 결합을 할수 있습니까? 두 개의 다른 객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죠요? 이건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믿으라, 하나가 되라. 그래서 어떻게 믿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실 때 어떤 거로 달려 죽으셨죠? 대속물로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대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와 같은 성격의 죽음을 나도 맞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은 살아 있으니 그와 같은 성격의 삶을 산다. 죽음의 삶을 산다는 거죠. 죽음도 어떤 죽음? 나무에 매달려 죽는 죽음. 그렇죠. 대속의 죽음, 나와 이웃, 이웃의 죄를 탕감케 하는 대속의 죽음의 성격에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대속 죽음 성격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늘의 섭리에 삶을 내가 살아내고, 내가 살아내므로 이웃들에게 그 하늘 섭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의 부활에 내가 함께하는 거죠. 그가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아드님이 아들이 아니시지만 아들이라고 하여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합하게 되면 우리도 아들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영적 신분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그 깨달음과 이해가 없이 그저 예수와 하나가 되라, 예수와 하나가 되라 그러면 뭘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 이 개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가 발생이 되지고요. 또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듣는 이들 모두도 불투명한,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분명하지 않은 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에게만 집중을 하거나 또 제가 지나치게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주체자는 누구냐면 여러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도우미 정도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심한데, 교회에서 왜곡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종은 누구냐? 목사나 선교사 같은 사람이다. 이게 가장 큰 왜곡이죠. 종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전해드린 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라고 하는 인자가 하느님의 아들 되시는 것,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증언하는 사명을 보여봤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언제 임해요? 예수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구원자로 고백할 때, 그때 임하는 거죠. 동시에. 그게 성령 침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능력을 받아요. 근데 어떤 능력을 받아요?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죠. 수룹바벨 앞에서 태산한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하면서 나도 태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다거나 아니면 태산을 던져 물에 빠뜨리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경건의 모양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므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것을 말로 잘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죠.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든 신자예요. 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목사나 선교사만으로 아직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종의 개념이 이성적으로는 머리로는 깨닫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삶을 그렇게 사시지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6장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선생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교리의 초보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배우는 처지에 처했노라라고 책망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교회에 꼴을 먹이는 저 같은 교사가 상주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다만 유기체인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와 같이 사람들 여럿이 모인 모여서 구성한 조직체니까 그 조직체의 행정적 기능으로 혹은 영적 기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와 같이 목자를 세우는 것, 교사를 세우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나눠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또더 나가서 온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예수라는 인자가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일을 이 작은 자 교회에서 흩어짐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저 행정적으로 목사 타이틀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목사가 목사 되는 건, 행정적으로 목사가 되는 건 전적으로 사람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느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아서, 즉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일이 하늘의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죠. 목사 라이센스는 사람이 만든 조직체에서 발행을 하는 거고, 그 조직체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취득 요건 있잖아요. 장로교와 침례교가 달라요. 그 취득 요건에 부합되도록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아니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사람이 만드는 거 말은.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세운 것과 하나님이 세운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지만 제가 하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 이 전하는 일은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 사람의 일이죠. 그런데 제가 목사 타이틀이 붙은 건 그건 사람의 일이란 말이야. 사람이 저를 목사라고 해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목사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거, 그건 하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게더 소중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훨씬 소중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자 교회 안에서도 자꾸자꾸 자라나셔서 선생이 되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찢어지고 분열되는 건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흩어지는 것, 땅끝까지 흩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자 교회에 묶여 있는 거,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서 작은 자 교회를 막 박차고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땅끝까지 여러분들이 이르셔서 복음을 막 전하셔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는 3대째 뭐 A교회 성도입니다. 이런 거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그걸 자랑 삼을 일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난한 교회를 20년 섬겼습니다. 이런 거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욕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욕되는 일. 선생이 돼서 자라나서 복음을 들고 뚜벅뚜벅 세상으로,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걸어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명령인데, 그냥 어느 특정 교회에 한평생 나는 거기에 소속 교인이다라고 하는 건 결코 자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한평생 하나님 유기체로서의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 지역교회, 조직체로서의 지역교회, 나는 20년 그 교회 소속입니다. 30년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필요도 없지만, 아무튼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자기가 그걸 자랑으로 여기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적어도 작은 자 교회 성도로 소속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흑암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의 삶을 개별적으로 살아내는 일까지는 해주셔야, 그래야 한 교회 20년, 30년 그런 이야기를 해도 욕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이 종에 대한 개념이 왜곡이 심한데, 오늘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종은 종이지 종은 상전이 아닙니다. 자금의 한국 교회에서는 종이 상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느님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특권을 가진 스페셜티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구약의 제사장직 그리고 태어나면서 신분적으로 다른 레위인 같은 뭐 이러한 그 혈통적 다름 그 플러스 거기에다가 그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특별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신분은 똑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걸 머리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접 그런 삶을 살아줘야 한다는 거죠. 오늘 1절 본문 말씀을 보면 종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관리인 집사지요 집사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를 누가요? 나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아볼로 뭐 이런 사람들이죠. 뭐 디모데 이런 사람들 그렇죠? 누가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와 같이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뭐 베베라든가 또 다수의 그 바울을 지원했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집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보아야 합니다. 종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은 그렇죠? 하늘의 비밀을 맡은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됐죠. 하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의 믿음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늘의 비밀이 뭐죠, 여러분? 하늘의 비밀이 인자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건 창조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창조자. 그러니까 그분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나를 지으신 창조자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인 사람의 아들인 예수가 하느님이시오 더불어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하늘의 비밀을 맡은 거예요, 내가. 그리고 십자가의 도 같은 경우 한 사람이 죽어 온 사람을 많은 사람을 살려낸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지 못할 거 이걸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과학적이니까 이게 믿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는 거니까. 이성의 한계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나셨던 그 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믿는 거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거고요. 또 구원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 구원도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거라고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한쪽에 양쪽에 절벽이 있는데 이 절벽 위에서 이쪽 절벽 위로 건너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절벽이 죄 때문에 생긴 거로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를 건너가려면 십자가라는 다리가 놓여져야 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설명은 아니지만 충분한 설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는 구원이 이 세계에서의 저 세계로의 진입,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잘못된 설명은 아닌 건 맞아요.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나라라고 하는 천국으로 진입하는 거니까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첫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첫 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맨 처음에 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었던 그 사람, 코의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서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담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 living soul이 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분이 내 주와 구원자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이 되고 다시 하나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게 의에 이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의에 이르게 되는 거. 즉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하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의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와 같은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게 왜 하늘의 비밀이냐? 땅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땅의 지혜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부정하니까 이걸 하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만 잔뜩 공부를 하고 나면, 그렇게만 하고 나면, 성경에 있는 이와 같은, 하늘의 그 비밀을 깨달을 방법이 없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뭐를 프리즘으로 읽냐 하면,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를 프리즘으로 읽으면, 그래요. 복음서 중에서 얼마 전에 질문이 와서 좀 읽어드리면,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라는 거잖아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져서 마가복음을 제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를 찾으려는 사람들이고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실존 이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며 또 예수의 실존 역사적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 예수, 즉신 예수를 부정하고 훌륭한 사상가로서의 혹은 혁명가로서의 예수를 찾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서 예수 정신이 훌륭한 성인으로서의 가르침, 그분의 삶 이렇게 줬는 거죠. 그런 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복음서에서 일단 바울은 많이 뒷전으로 밀어놓고 말이죠. 그 다음에 복음서도 많이 짜깁기가 돼 있고, 또, 뭐, 첨가와 삭제가 이루어진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많은 성경 기록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복음서에도 그렇고,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가장 중요한 책으로 생각을 해요. 마가복음을 자료로 해서, 뭐 Q 자료, L 자료 이런 것들이 동원이 돼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에 가서는 예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를 함으로써 거의 그 쓰레기 같은 책이다 그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면 원전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도 여전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마가복음도 여전히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며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해 놓고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 지문을 싹 빼고 예수의 어록, 예수가 직접 말씀하신 것만 골라 떼어내서 보아도 그렇다라는 거죠. 몇 개만 읽어드려 볼게요. 14장 21절. 14장 21절 말고,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위대한 성인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고 하진 않아요. 훌륭한 가르침을 준다고는 하죠. 범인들이 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을 전하거나 뭐 그런 식의 말들은 많이 해도 내가 나를 죽여서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해 주는 그런 대속 제사의 제물로 바쳐지노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이건 성인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 위대한 성인의 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이것도 뭐예요?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나시되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건 훌륭한 사상가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뛰어난 가르침의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주됨을 말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율법적으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었는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 계명을 주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율법을 주었을 땐 뭐냐면 하늘 사랑을 확증하려고 왔던 나, 그 정신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한다. 그래서 그 정신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야 되고 사람이 죽어갈 것 같으면 치료를 안식일에도 해줘야 한다. 그것이 내 말이노라, 내 계명이노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한 것조차 세상의 철학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성경을 가지고 이해했다고 하는 그 이해조차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시기를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또 2장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뛰어난 혁명가나 사상가가 할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훌륭한 가르침을 준 교사가 하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신이 아닌 뛰어난 성인이 하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계속 더 읽어보시면 알아요. 더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게 하늘의 비밀을 맡은 거죠. 그럼 이제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믿음을 이성적으로 이해만 하는 건 믿음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믿음을 실천해 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What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 분부라고 말씀을 개역개정에 돼 있지만, 내가 너에게 commanded you,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그것을 너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이르러 그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게. 이걸 알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거죠. 물론 깨닫는 게 선행이 돼야 돼요.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깨닫지 못하고 하는 행함은 죄란 말이에요.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따라 실천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가증하다고 한 것처럼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그 율법을 준행하지도 않으면서 그거 날마다 말이죠. 새벽제단 쌓는다고 기도만 왕창 왕창 하고 말이죠. 신앙생활을 교회 건물 중심으로 하는 거, 성전을 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행함은 매우 어리석죠. 그건 매우 죄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만 보시죠. 실제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비밀이 이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진짜 복 받은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복 받는다고 말만 자꾸 하니까. 진짜 복 받은 게 뭐냐 하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는 게복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에 입성하는 거는 미래 사건일지라도. 그렇죠. 구원을 받은 건 복을 받은 거잖아요. 복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 증명이 되어줘야 하잖아요. 증명이. 그렇죠. 증명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오늘 그 본문 말씀 가보면, 몇 절이냐. 2절,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이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다른 번역을 보면, 영어 NIV 번역을 보면, 맡겨진 신뢰가 있대요. 그것을 faithful, 신실하게 증명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종을 신뢰해서 맡겨준 거예요. 그렇죠. 신뢰해서. 신뢰해서 맡겨줬으니까 그 신뢰를 증명을 해야 된다. 이게 NIV 번역이에요. 이게 그새 번역에선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그랬는데, Now it is required. 요구되는 것은 that. 그 이하. 그렇죠. It is required. 요구되는 것은 that. 이하, 그 이하인데 뭐가 요구되냐? Those, 어떤 사람들에게 who have been given a trust, 신뢰를 부여받은 그 사람들, 그렇죠? 신뢰가 주어진 그 사람들은 must prove faithful. 그러니까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faithful? 신실하게, 성실하게 증명해야 되는 것을 요구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실하게.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건데, 어떻게 살아내는 거냐 하면, 신명기 14장 20, 3절 이하 가볼게요. 신명기 14장 23절 이하. 신명기 여러분들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 구절을 서너 차례 읽어드렸어요. 14장 23절 이하 22절. 23절서부터 볼게요.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십일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느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십일조와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이게 성막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주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즉,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실 그곳, 하느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드러내실 그곳으로 가서, 근데 구약시대는 이것이 성막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 성막을 인도하는 것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텐트를 인도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거고, 하늘의 섭리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가라. 십일조 포함.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서 먹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재물을 먹어라. 재물을 먹는 게 뭐죠? 신약 시대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하는 거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게 뭐예요? 믿으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정말 토막내서 고기 굽 먹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은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23절 말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재물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소를 잡아 고기를 먹듯, 양을 잡아 양고기를 먹듯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재물로 드리고, 그렇죠? 재물을 드리고 그것을 삶고 구워서 그걸 먹는 거잖아요. 각자 우리가. 그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따라 살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여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이 그런 거예요. 그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와 같은 재물들을 먹음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죽이고 영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죽이고 영혼까지도 능히 죽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라라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도, 빌립보서 말씀도. 그리고 24절, 25절 읽어드리면,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26절,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먹고 싶은 걸 사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썩은 고기 먹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병든 고기 먹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작물인 훔친 것을 먹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좋은 부위, 좋은 살, 건강한 재물을 잡아먹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재물을 고르는 거죠. 그렇죠?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하길 원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배우게 되는데요. 그 먹고 마심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먹고 마심으로 배우게 된대요. 그런데 그걸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수 있냐 하면 이렇게 살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움이 따르는 거죠. Joyful life. 즐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즐거운 삶을. 왜요? 이제 안 두렵거든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시고 내 육신과 영을 죽일 수 있는 권세자라고 고백을 하면 그분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안 두렵거든요. 이제 세상 임금의 협박이. 세상 임금의 박해가 이제 안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즐거운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5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가서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 5장의 기록은 많이 읽으신 분은 100번도 더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산상수훈 그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하늘 신자들의 윤리를 말씀을 하시고 그 윤리를 가르치시고 하늘 신자들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10절에 하고 계시냐 하면 의를 위하여 아니 11절에 그 10절 말고 11절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단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리고 만나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렇죠?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11절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나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그렇죠. 이 세상에서 주는 상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노벨 평화상을 받았든지 뭐 풀리처상을 받았든지 이런 게 자랑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하늘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져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서 바깥에 버려져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켜 따르는 거죠. 그렇죠? 하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훌륭한 점을 본받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하늘 섭리를 믿고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육신적으로는 고통의 삶이에요.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그 뭐라 그랬나요? 비난을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당하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괴롭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잖아요. 왕따라고 하는 그 거룩함을 즐겨라. 거룩함이 구별됨이잖아요. Separated from the world.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과 분리됨. 이게 구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스스로 왕따를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왕따를 스스로 당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당하는 거죠. 스스로 그런 왕따에 처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왕따에 처해지면서 온 가족이 그 재물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운 다음에 즐겁게 살잖아요. 그 박해를 당하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는. 왜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게 그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려면. 그런데 그러한 모욕을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당하고 심지어 육신적인 박해를 당하지만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알지도 못해요. 왜요? 세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없어요. 아무리 등불을 들고 아니 그 뭐죠? 아무튼 그걸 들고 그걸 세상으로 가봐요. 슬기 없는 처녀처럼. 거기서 그게 구해지나? 구해지지 않아요.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은 기쁨, 이와 같은 즐거움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 기쁨은 하늘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세상에도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을 하려고 하셨던 것,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과 같은 기쁨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요, 3절, 5절, 오늘 본문 말씀 가보면, 오늘 본문 말씀 3절, 5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니군요. 여기가 3장을 읽었네. 4장. 4장 3절.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은요, 이 세상의 심판을 문제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번역이 이렇긴 한데 오히려 더 강조했어요. 새 번역에서 NIV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 care very little. 그렇죠? 나는 조금만 관심을 쏟는다는 거죠. 아주 조금만. If I am judged by you or by any human court. 세상의 법정, 사람이 만든 그 법정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너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법정이 아닌 곳일지라도 내가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I care very little. 나는 조금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별로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아, 물론 요즘에 이 말은 절대로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죄를 지는 기독교인들이 많지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도덕적 범죄, 실정법을 막 어기거나 횡령, 배임, 뭐 성범죄 등을 막 일으키죠. 재산에 탐이 나서 막 그런 일도 벌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들을 감싸는 다수의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두가 실정법을 어기는 건데, 그렇죠? 범인 은닉죄 같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실증법을 어기면서도 나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심판을, 문제시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종의 종됨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따진다고 해도 I care little. 나는 조금만 관심을 간다.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죠.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시 삼는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이 있으면 시비를 거시한다는 거죠. 시비를 거시하지만 하느님이 목사가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이 내게 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는 그 일 자체에 나는 아무도 그 시비를 건다고 하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누가 니까지 게 목사야?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뭐 니가 뭐 장로교 침례교 목사야? 그러면 좋아요? 아니어도 돼요. 그래요? 아니어도 돼요? 뭐 인정하기 싫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받은 일에 관해서 함부로 당신들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죠. 벌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I care little. 난 조금만, 아주 조금만 그냥 안 들리진 않으니까, 들리긴 하니까 신경이 거슬리긴 하겠죠. 그렇지만 문제시되진 않는다. 그게 4절에, 그렇죠? 아니 3절에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난 관심을 조금밖에 안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확장시켜서 그러므로 나와 같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나도 심판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서 자라나셔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 나실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하늘에서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이 heavenly secret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1절에서 그렇죠. 하늘의 비밀, 하느님의 비밀이다 그랬잖아요. heavenly secret이다. 그 비밀을 자기가 맡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5절에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분명히 증명해 내실 때니까 보여주실 때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 내실 때니까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테니까 그렇잖아요. 자본주의가 기독교까지 완전히 점령을 해버려가지고 자본주의 이론대로 교회를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 이론대로 그저 부유하게 되는 거, 커지게 되는 거, 그렇죠? 물질적으로 그냥 강성하게 되는 거, 이걸 부흥이라고 말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걸 부흥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게 부흥이더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렇게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 죽으시는 날 자기도 죽을까 두려워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그것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 한복판에서 그 사도들이 다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늘 복음을 전하잖아요. 니들이 한 짓이 뭔 짓인 줄 알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할 때 사도들이 그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니들이 저지른 짓이 무엇인지 알아? 니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하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어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이게 부흥이라고요. 그런데 이때에 그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한 사람의 숫자가 3천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찔림을 받은 거예요. 쟤네들이 무슨 말을 하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네 라고 했던 사람이 다수고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3천명 정도가 그날 발생했더라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 3천이 역사적으로 팩트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많은 사람이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 부흥에 대해서도 잘못 가르쳐놨잖아요. 잘못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환히 나타내시며 그리고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춘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지금 어둠 속에 감춰진 거예요. 그렇죠? 어둠 속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이것으로 감춰진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죄된 것들 때문에 진짜 복음이 감춰진 거죠. 진짜 하늘 비밀이 감춰진 거죠. 그것을 환히 나타내실 것이며 알면서도 미혹하는 슬렌더러 사탄이 뭐라고요? 사탄이 데블? 데블이 뭐라고 말씀? 영어로 데블이 악마잖아요. 악마. 악마. 그렇죠. 마귀. 데블. 이게 그리스어로 뭐라고요?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가 무슨 뜻이냐 하면 슬렌더러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뭐라고 그래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쟁이에요. 마음속에 어떤 다른 생각이 있어요. 다른 생각이 있는데 다수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죠. 얼만큼 노력을 기하는지 아세요? 그 교인을 미혹하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기하냐면 땅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녀요. 땅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녀서 총동원주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교인 하나를 만드는 거죠. 교인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교인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서에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얼만큼 노력을 위해서 땅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녀서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를 끌고 와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노라. 그게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종은요, 이와 같이 2절에 나온 대로 신실한 삶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종은 누구예요? 믿는 모두, 신자 모두가 종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자신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뢰가 주어졌잖아요. 하늘의 비밀을 맡겨 주시면서 신뢰를 보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은요, 그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세워 주셨다고 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신실한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증명. 그렇죠? 그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2절이에요.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요, 4절에 보면 나는 양심에 거리 끼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양심에 거리 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돌아다 봐도 양심에 거리 끼는 게 없어.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가 골방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삶을 살아내면서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박해를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심을 증언하면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를 감당하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거든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율법의 삶을 따라 살았던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실천해 나가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양심에 거리 끼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건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떤 일 때문에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랴라고 하면서 탄식했던 것으로 보아서 나는 양심에 거리 끼는 일이 없어요 라고 고백할 만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예수를 다시 증거하는 거죠. 그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나를 졌지.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불의한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내가 아닌 사람인가? 내가 왼편에 염소냐 오른편에 양이냐? 라고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봐도 내가 양심에 거리 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에 이르게 된 자라고 말할 수 없노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최종적 심판, 궁극적 심판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9절이에요. 그게 4절이었고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심판하지 마십시오. 다만 관리인에게 맡겨졌던 요구되는 그 신실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맡겨진 그 하느님의 비밀, 그 비밀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증명을 해 보여라 라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은 하늘의 비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날마다 공부하고 묵상함으로써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비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비밀의 삶을 살아내고요. 그렇죠? 살아내고 그럼으로써 그 삶을 또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증언하는 거죠. 그 증언하는 함으로써 그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종은 신실한 삶을 통해서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하늘의 비밀을 올바로 깨달음으로. 이건 어떻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함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지요?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저 같은 교사에게 물어보는 일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형제인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혹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먼저 주셨더라면 그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종은 신실한 삶을 통해서 종으로서 정체성을 증명하는 그 삶은 영어로는 프루브가 돼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은 어떻게 살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주야로 묵상함으로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건 깨달았으면 그 비밀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증명을 하는 거고,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증언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요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신뢰, 그래서 그 하늘의 비밀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의 종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른 종에 대한 믿음의 정리를 하셔서,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그 하늘 은총이 날마다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때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제 들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잘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여러 지식들과 지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을 또 왜곡과 조작을 가져오는 이때에 하나님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올바른 깨달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어서 그 말씀을 잘 실천해 나가며 살아가는 작은 자에게 무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또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들을 살아 실천해 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설사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또 말로 할수 없는 온갖 비난을 들으며 실제적으로 육신의 박해를 받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늘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작은 자 교회의 모든 백성들이 다될수 있는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시어 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이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하늘상을 바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작은 자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